오늘 말씀은 성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한 단락입니다. 또 이것을 강의하기가 참 쉽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창세기 38장에서 한 장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칠 수도 없는 부분인 것이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어려운 난해 구절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창세기 38장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평가를 할 정도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오늘날에 성행하고 있는 막장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가 바로 창세기 38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결론부인 요셉의 이야기에 서두에 삽입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요.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이 그대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늘 강조하는 바이지만 성경은요. 우리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도덕률과 인간적인 착함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을 자꾸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나 인간의 판단에 근거해서 이 성경을 읽어내려가면 오늘 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성경이 없었더라면 더 좋을 뻔한 내용이라는 평가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은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읽어가야 하는 책입니다. 특히 창세기는요, 이 구속사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그 기록이 있는 책이 창세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하나님은 이 언약,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승시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오늘 유다까지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창세기 38장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살펴봤잖아요. 비록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팔아먹더라도 두 번씩이나 팔아먹더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그 언약을 잊게 하기 위해서 사라를 구출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똑같이 이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도 그 이삭도 똑같이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그 아내를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왜요? 이 언약이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또 야곱이 베델에 홀로 기거하면서 외로울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늘의 사사딸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야곱이 사랑스러워서요? 아니요.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 이 언약을 계승할 자로 이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를 지켜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적 관점, 구속사적 관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하겠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간단히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거기서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라고 예언된 그 구절, 최초의 복음, 그 원시 복음, 그 예언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바로 언약적 관점,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것으로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으로 말미암는 기록이 나온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구약에 예견된 그 모든 일들 다 진행하시고 또 앞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의 종말을 감당할 일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오심과 또 재림에 대한 그 모든 일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이 땅에서의 나를 향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내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까? 내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좋은 구절로 말미암아 나를 정화시킬까?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언약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다가 천국 가는지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적 관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면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는 많은 난해 구절들을 상당히 많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이전에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갑자기 어떤 짓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는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야곱의 아들의 공동체인 그 형제들로부터 떠나가는 자예요. 요셉은 팔려간 자에 있자면 유다는 자기 스스로 떠나간 자였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고 하는데 이 아둘람 사람 히라는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피가 섞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방 민족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누구와 어울렸다? 이방 민족과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습관대로 어울리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장 2절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러니까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함께 부부애연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습니다. 세 명의 아들을. 그 아들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첫 번째 아들은 엘이고요. 두 번째 아들은 오난이고요. 세 번째 아들이 셀라라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49장에서 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다는 메시아를 계승하는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 메시아를 이어가는 그러한 계승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요셉은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완성자의 위치에 있는 거죠. 모형으로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으로 올 거야라는 완성자의 예표된 인물로 따로 떨어져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 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그의 아들들이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그런데 유다는 언약의 계승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랬던 유다가 이 이방 땅에서 여인을 맞이하여 그 속에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어긋나는 거예요, 유다의 모습이. 그리고 38장 7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낳았던 그 세 명의 아들, 그 셋 아들이 이방 땅에서 낳은 아들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3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엘이 어떤 짓을 했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해서 그가 악한 짓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가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악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엘이 거기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인륜적으로, 철륜적으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그래서 꽝꽝꽝해서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언약의 그 관습 가운데서 보니까 그는 죽어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일관되게 얘기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라인에서 벗어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원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원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형이 둘 죽자 이제 둘째 오난에게 형수로부터 아우된 본분을 다하라고 유다가 명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구약시대 때 설명되어지고 있는 계대결혼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혼법이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부활절 때 한번 설명한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죽은 사람이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그 미망인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이 그 미망인과 함께해서 후사를 잊게 하는 제도가 바로 이 계대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성행했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율법으로 제정하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죽은 형제의 대를 잊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언약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그 죽은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은 것에 대해서 언약을 이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라인, 이스라엘을 이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율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계대결혼, 그리고 수혼법. 그래서 그 미망인이 그 형의 그 자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난이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성행했다고요. 그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절에 한번 보세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난이 이제 형이 없고 형수에게 들어가서 낳은 자식은 자신의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에게서 나는 계대결혼, 형의 자식으로 입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씨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씨가 되어서 형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모든 유산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입니까? 그 낳은 아이에게 흘러가는 거죠. 자기는요. 둘째 신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흘러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유산 상속의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난이 이것이 나의 씨가 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수에게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곳에 설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할까요? 제가 서두에 말했죠. 이러한 관점을 어떤 관점으로 봐라? 언약의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는 거죠. 이것은 언약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유다를 통해서 후사를 잊게 하고 그 후사를 통해서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오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후사를 이어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난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알량한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난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뜻, 언약의 관점에서 보실 때 그가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 이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것 같이 여기고 있고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이미 죽은 자와 같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자들, 그 사람들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로 있지만 그것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언약과 관계가 없고 구원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 38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이제 자신의 두 아들이 그 첫 번째 엘과 오난이 죽는 것을 보게 된 유다는 셋째 아들인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에게서 후사를 이을 것을 유다가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이 후사가 이어져야 됩니까? 이어지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는요, 이것이 이어져야 돼요. 계대결혼, 수혼법을 통해서 이것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유다가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으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다말을 그의 친정으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38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얼마가 지났을 때 이제 유다가 또다시 아둘람 사람, 이방 땅에 있는 이방 사람과 그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이방 지역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는 것이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유다가 자신의 양들의 털을 깎기 위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양의 털을 깎는 시기는요. 이것은 풍요로운 수확이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양의 털을 깎거나 추수하는 때는 고대 사회에서는 모두 다 축제를 벌이는 것이죠.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이것을 즐거워했던 그런 시즌인 것이죠. 이 시기를 유다가 어디에서요? 이방 땅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과 함께 그것을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말하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서 올라왔다 한지라. 이때 다말에게, 그 친정에 가 있는 다말에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너의 아버지가, 너의 시아버지가 그 양털을 깎으려고 근처에 떨어져 있는 딤나에 올라왔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그 다말은요, 그날 밤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자기가 몸을 파는 여인으로 변장을 해서 그가 성문 곁에, 이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성문 곁에 앉아있게 되고 그 곁을 지나가던, 그 흥청망청하며 지나가던 유다가 다말을 보게끔 그 상황을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말과 그 유다가 그날 거래를 하고는 하루를 같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왜 그 며느리 다말을 못 알아봤는가,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며느리인데 왜 못 알아봤을까?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눈을 가리셨다고 그렇게 보는 견해예요. 왜요? 언약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가리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유다가 술에 많이 취해서 그가 지금 인사불성해서 그 상대방의 얼굴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유다는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다말은 유다를 유혹하여서 같이 하루를 보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궁금함이 들죠, 여러분. 왜 다말이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일까요? 왜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이런 모습을 다말이 진행하는 것일까요? 그게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은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왜 그랬어요? 그는 셋째 아들을, 그 셀라를 유다가 다말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후사를 잇는 것을 멈추게 만들었다는 거죠. 후사를 이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래서 다말은요, 유다와 그렇게 거래를 하고 그 밤을 보내는데 하나의 증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에게. 그때 유다가 내가 무엇을 줄까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하게 증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거래를 하고는 그 날을 보내는 것이지요. 유다는 그것을 주고 함께 그것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다말이 임신하였더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8장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제 다말이 그 임신이 배가 불러오고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죠. 그래서 유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남편이 없는데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유다는 자기가 했다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말을 끌어내어서 불살라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다말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때 다말이 자신에게 있던 증표를 꺼내는 거예요.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내보면서 이 물건의 임자가 누구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는 그때서야 유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아, 그때 그 여인이 나의 며느리 다말이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 제가 한번 볼게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셀라를 주지 않아서 계보를 잊지 않고 대를 잊지 않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다말이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원인 제공자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 후 다말은 이씨 아버지 유다의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인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에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예수님의 거룩한 그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는 그 거룩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유다와 다말과 베레스의 세라 이름이 정확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추악한, 상당히 추잡한 내용이잖아요. 인간으로 볼 때는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그대로 마태복음 1장 3절에 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 내용이 그대로 박혀 있는 것이죠.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이야기가 왜 요셉의 스토리의 서두에 들어가 있는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놓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38장이 창세기에 꼭 기록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장이 있음으로 해서 창세기가 이해가 돼요. 창세기가 이해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것을 바로 해주는 거구나. 아,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는 거구나. 전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록돼요. 이해가 돼요, 이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몇 가지 말씀을 근거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길지만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창세기 37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37장의 내용은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족보, 이게 톨레도시라는 말이었죠? 이게 내력, 대략, 그의 이야기, 족보 그런 의미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할게. 내가 이제부터 37장 2절부터 야곱의 스토리를 내가 쓸게라고 이 창세기 기자가 기록하면서 그 뒤에 나타나는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야곱의 이야기는 결국 누구의 이야기다? 요셉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흘러왔던 그 언약의 축복이 요셉에게도 흘러가서 요셉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요셉에게는 언약이 완성되는 완성자의 모형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셉이 예수님을 어떻게 모형하는지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38장에 그 요셉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8장에 다시 유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야곱의 이야기는요, 요셉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라인을 계승할 자로 있기 때문에. 요셉은 완성자로 있는 것이고요. 모형으로 있는 것이고요. 유다는 그것을 계승하는 계승자로 있기 때문에 유다의 이야기도 이 속에 들어와야 하는 거죠.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언약의 스토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라인에 그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셉, 대표적으로 유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요, 언약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따로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로 이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야곱의 내력이라는 것이고 이 야곱에게 주어졌던 이 언약의 축복이 유다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38장의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게 전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38장 2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하라. 맨 마지막에 보면 그를 끌어내어 불살하라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다말이 당연히 끌어내어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편도 없는 며느리가 갑자기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고대 사회에서 수술했던 여인이 갑자기 임신하면 끌고 나와서 죽이는 것이 당시 고대 사회의 풍습이었던 거죠. 유다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 인본적인 생각, 이런 상식적인 생각 가운데서 그녀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고 그것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평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다의 말은 옳은 말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계속 말씀하지만 언약이라는 관점을 놓고 볼 때 자신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그 언약이라는 그 관점을 놓고 볼 때 자신은 언약의 후손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통해서 언약이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인 면만을 보고 이 상황을 판단하고 이 상황을 대했던 것이죠. 다말이 했던 그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은 다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생각으로요?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우리의 판단으로요. 인본적인 생각으로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관점을 놓치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다말을 바라보면요. 우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유다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이런 죽일 사람, 이런 나쁜 사람, 어떻게 다말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다말이 그와 같은 추잡한 일을 할 수 있어?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이 창세 38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세 번째, 창세기 38장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이 며느리를 처음에는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말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정죄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며느리 다말이 꺼내놓은 그 증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게 되자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하면서 며느리를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38장의 해법인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요 유다도 옳지만 다말이 더 옳았다는 그런 비교급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 나도 참 옳은 짓을 했지만 다말도 내보다 나보다 더 옳았네, 다말이 나보다 더 선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그는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다말은 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고백은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죄인이었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완전히 실수를 했구나. 내가 완전히 눈이 가려져서 정말 죄악을 범했구나. 죽어 마땅한 짓을 했구나. 그러나 다말은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의로운 짓을 했어. 그 애는 진짜 의의 사람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유다는 다말이 꺼내놓은 이 증표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 이방 땅에서 그 창기와 밤을 보냈던 그 여인이 자신의 며느리 다말임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를 위해서 그 친족에게 그 선한 종을 보냈던 것처럼, 또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친족에게 그 야곱을 보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께 가운데서 후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자신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동생을 팔아먹고요, 요셉을 팔아먹고 이방 땅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고 또 그 여인 가운데서 새 아들을 얻었으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후사를 이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여인까지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반대되는 모습이기에.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다말은 언약의 후손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은 유다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라는 그 고백에서 바뀌는 것이죠. 그는 나보다 옳았다. 내가 죄인이었고 그가 진짜 의인이었구나. 내가 죽일 사람이야. 내가 죽일 사람이야. 왜요?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다말에 대한 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다말이 행한 행위가 저는 결코 잘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말의 행위는요 분명 부도덕하고 인륜과 천륜에 어긋나는 그런 해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요 인간의 역사에 의해서 인륜이나 천륜에 의해서 좌우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속사, 인간의 행위로 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구속사, 여자의 후손이 오는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가나안의 족속인 아말렉 족속 있잖아요. 아말렉 족속. 이들이 왜 진멸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남녀노소 누구로 상관하지 않고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착하든 나쁘든 상관하지 않고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나중에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회패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해라는 거예요. 언약과 반대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들이 착하든 나쁘든 그런 게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이 다말의 행위는요 지탄받을 만한 행위이지만 그러나 언약의 관점에서는 그녀는 의로운 일을 행한 정말 의로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언약의 대를 잇는 것을 막은 것에 반하여서 다말은 그 막혀있는 언약의 대를 뚫어내는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다말이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다말이 부도덕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이름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창세기 38장에서 이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정말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내주는 해법과도 같은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속여서 팔았습니까? 이 사라는 나의 부인이 아니라 나의 누이다라고 속여서 판 거예요. 왜요? 자신의 부인이라 그러면 사라가 너무 이뻤기 때문에 그 주변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그 고대의 관습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씨를 있게 해주겠다는 그 언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것이 진짜인 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라를 자신의 여인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오늘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죠.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을 행하고 그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자신의 부인을 팔아먹는 이 남편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 밤에 찾아와서 아비멜렉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끊어버리는 자 가운데 있는 이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버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후사를 잇게 할 거야. 그 말이 파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이 완전히 훼파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들어와서 그 아비멜렉을 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아비멜렉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태를 끊으셨는데 이 부정직하고 이 부도덕하고 거짓말을 했던 이 나약한 아브라함이 오히려 이 정직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 이 아비멜렉의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했더니 아비멜렉의 가문의 태가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직한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올바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라인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에 관점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딱딱 달라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절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성경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언약적 측면에서만 이것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으면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는 인물이 룻을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고 이방 여인 룻이 그 모든 것의 그 어려움들을 보아스가 책임져 주겠다. 예수님같이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하자 그때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방백들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과 함께 합방하는 것을 보고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찾아볼게요, 여러분. 룻기 4장 한번 찾아보세요. 룻기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자, 11절 먼저 읽어볼게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무슨 말이냐면요, 그 룻이, 룻도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룻도 상처한 여인이에요. 남편을 잃어버렸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자 축복해주는 거죠. 라헬과 레아 두 사람처럼 갖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도 뭔가 좀 부도덕하고 그 삶에 있어서 뭔가 좀 순탄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들이 라헬과 레아처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라인 가운데 너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축복받은 존재라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12절, 이게 더 중요합니다. 12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눈에 딱 들어오는 장면이 있죠.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추악한 장면이잖아요. 정말 이것은 정말 수치인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거기서 나온 그 베레스가 어떻게 그 라인을 이어가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그것을 그렇게 수치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 그 유다의 라인으로 흘러오는, 유다의 계보로 흘러오는 그 보아스와 그 룻이 결혼할 때 너 또한 그와 같은 축복된 자야. 하나님의 라인 가운데 있는 자야. 너가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라인을 이어가는 자야라고 하면서 그 당시 모든 방백들이 또 장로들이 룻을 축복해주는 거죠. 룻도 상처한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또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떡하니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과 그 구원의 관점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말을 죽이고 가문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 문제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분은,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인간의 이야기에, 인간의 그 스토리에, 인간사에 매여서 인사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을 이루고 실천하면서 내 삶 속에 그 구원을 완성하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그 가운데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시고 있나요? 이 구원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일들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사에 매이지 않고 세상 일에 얽매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바라보고 이 땅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이 다말과 같은, 룻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